봐줄게 내 마음 다줄게 울지도 않을게 항상 웃어줄게 따뜻한 네 손길 내 곁에 계속 있어줄래 내 사랑 모두 어린애처럼 웃고 믿는 오는 나에게 세상에 전부라고 yeah. 나는 말해 네 이름 말하면 내 가슴이 벅차 네 사진 하나 해도 마음이 녹아 You are my everything 내 전부를 줘도 못 알았겠지 Come on 줄게 다시 태어난 데도 널 찾을게 이 세상 행복을 알게 해준 너에게 감사해요 다